Yeah. The most lonely creature in the world. You wanna know my story? Yeah. I never told this to anybody. Yeah. Come on. 이 넓은 바닥 한가운데 한 마리 고래가 나지막히 외롭게 말을 해. 아무리 소리쳐도 닿지 않는 게 사무치게 외로워 조용히 입 다문에. 아무튼 어때 뭐가 됐던 이제 마음이 외로움이란 녀석만 내 곁에서 머물게. 온전히 혼자가 내 외로이 채우는 자물쇠. 누구 말에 새끼 연예인 다르네. Oh fuck that. 그래 뭐 어때 누군가 곁에 머물 수 없다 한데도 그걸로 좋게 나 향해 쉽게 얘기하는 이 말은 곧 벽이 돼. 외로움조차 니들 눈에 적이 돼. Come on. 그 벽에 갇혀서 내 숨이 막혀져 저 숨이 니를 향해. Oh oh hey oh yeah. Lonely lonely lonely way. 이렇게 혼자 노래 불러 왜 단성 같은 나도 밝게 빛날 수 있을까. Every day 걱정에 몸이 더 해 The stick on give me day. Never land 왜 끝은 없고 매번 hell. 시간이 가도 차가운 심연 속에 Never land. But 눈 생각해 지금 새우장 다 돌아도 꿈은 고래 다 게임. 다가올 큰 칭찬이 매우 춤을 추게 할 거야 난 다 게임. Yeah, friend. 내 미래 향해 가 저 푸른 바다와 내 해를 지르 믿어 해. Yeah, lonely, lonely, lonely way. 이렇게 혼자 노래 불러 왜 단속 같은 나도 밝게 빛낼 수 있을까. Lonely, lonely, lonely way. 이렇게 또 한 번 불러봐 대답 없는 이 노래가 내일이 닿을 때까지. 어머니는 바다가 부르다 하셨어. 멀리 힘껏 네 목소리 내라 하셨어. 그런데 어떡하죠 여긴 너무 깜깜하고 온통 다른 말을 하는 다른 고래들 뿐인데 아직 모르면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. 혼자 하는 졸린 노래 같은 나보을 되짚어. 이 바다 너무 깊어 그래도 나 다행인 걸. I'm a whale lonely lonely lonely way. 이렇게 혼자 노래 불러 왜 단성 같은 나도 저기 지구 반대편까지 자. No more, no more, baby, no more, no more. 눈먼 고래들조차 난 볼 수 있을 거야. 오늘도 다시 노래하지 마.